똑같은 그런 내 곁에 다가와준 네가 있어 웃던 나 보잘것없는 풍경들도 네가 바꿔주었지 고마웠어 내 이런 마음 알잖아 항상 둘이라고 해도 슬픈 일들은 싫은걸 눈물이 나도 그래도 네가 있어 다행이야 기억나잖아 우리가 했던 약속들 빛나던 우리의 눈물이 지나간 상처가 이때도 내 맘 언제나 너만 보여 들려오잖아 맑은 하늘과 불어오는 우리 둘만의 멜로디 너와 나 단둘이 너무 큰 행복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리고 기억나잖아 우리 많았던 약속들 기쁘던 우리의 눈물이 또다시 상처가 난데도 내 맘 너와 함께 있을게 뛰어오잖아 너와 함께라면 언제나 들리는 둘만의 멜로디 너와 나 둘이서 함께한 행복